HUBS. Hobbs No Mix.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양인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바퀴를 굴리는 여기는 바로 HUBS 경제정보센터 홉스노믹스입니다. 한양인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런데 돈 버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동하는 것부터 주식, 채권, 단순 투자까지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한대방송국이 준비했어요. 이번 학기 이 정도 경제 지식만 알아가도 우리 모두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저희 경제센터 홉스노믹스는 저 박선민 아나운서와 박지연 엔지니어, 그리고 홉스노믹스의 센터장 권하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가보자구! 여러분, 주식 하시나요? 저희 같은 젊은 층들이 근 몇 년간 주식시장에 눈을 들이기 시작했죠. 아마 주식 투자를 이미 시작하신 한양 개미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복잡한 주식 그래프와 용어들에 일찍이 주식 투자를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신가요? 개미분들도 이미 투자를 시작하셨지만 사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예비 개미분들도 이 정도 지식만 알면 주식 입문 간단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 홉스노믹스에서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주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식이 뭘까요?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투자받아서 이를 주식으로 발행해 운영하는 회사를 말해요.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권리를 우리는 증권이라고 부르고 이 증권이 바로 주식이에요. 회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사를 잘 굴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죠? 처음부터 이 돈을 회사 혼자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 회사는 돈을 어디선가 빌려와야 해요. 그럴 때 회사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방금 설명드린 주식 투자고요. 또 하나는 바로 채권 투자인데요. 회사가 미리 돈을 빌리고 후에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채권자에게 갚는 방식이죠.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회사가 대박이 나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채권 투자자들보다는 주식에 투자한 주식 투자자들이 이득이겠죠? 그런데 주로 이런 상황은 경기 호황 상황에서 펼쳐질 거예요. 경기가 좋아야 돈이 많이 돌 테고 회사가 열심히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거니까요. 반대로 경기 불황 상황에서는 채권 투자한 사람이 이득이겠죠? 왜냐?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그대로 가만히만 기다려도 채권 만기일 날의 원금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보고자 하는 주식 투자는 주로 경기가 좋은 상황에 더욱 이득이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본금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본금이 1,000원이라고 생각해봅시다. 1,000원짜리 주식을 몇 주 발행해야 1,000원이 될까요? 네, 당연히 한 주겠죠? 만약 10,000원을 만들고 싶다면요? 네, 10주를 발행하면 10,000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본금은 쉽게 말해 주식의 수에 액면가를 곱한 값이에요. 회사는 원하는 자본금 크기에 따라 액면가를 정해서 여기에 주식수를 곱해 자본금을 만드는 거죠. 앞서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바로 회사를 운영하는 권리를 산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라고 언급했었는데요. 주식을 살 때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의결권, 다시 말해 의사결정권이 같이 따라와요. 회사를 운영할 때의 의사는 회장님이 또는 회장님의 아들이 또는 회사 설립자의 먼먼 친척이 우선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큰 겁니다. 다시 말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회사 운영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바로 회사의 주인과 동업을 하겠다는 개념과도 같아요. 내가 직접 그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얻는 수익은 내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거죠. 회사의 많은 임직원들과 회사 관계자들이 가만히 놀고 있는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때요? 주식 당장 시작해보고 싶지 않나요? 자, 이번 주 헙스노믹스에서는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주식, 별거 아니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주식 상장의 개념과 주식 시장,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 정보들까지 샅샅이 알려드릴게요. 간만에 경제머리 많이 쓰신 한양 개미분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한양인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헙스노믹스의 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 라디오를 들으시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9월 7일 수요일 헙스노믹스를 마칩니다. 헙스노믹스는 박선민 아나운서와 박지연 엔지니어, 그리고 권하인 기자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HUBS